내 손을 이렇게 꼭 잡아준 건 내 눈을 환하게 웃게 해준 건 그건 너야. 낯설지만 왠지 좋은 걸 이런 마음 처음이었어. 함께한 시간들 너와 행복한 순간들 문득 문득 내 맘에 웃을 수